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악을 대갚지 말라 말씀하시며 너희들 자신이 악인을 향해 복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고난이 올때 그것을 그냥 감내하면서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37편 1절 말씀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에게 불평하지도 말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시기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말씀에는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그냥 안 보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오히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물을 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들이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얼른 동의가 되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은 더더욱 베풀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도 해보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왜안 될까? 내 믿음이 진짜 맞나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시는 성도인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들이 몇 가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악을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과 그들에게 행해야 하는 선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두 가지만 바로 알고 계셔도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때 복수하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악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악을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공의를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 자신이 악을 갚고 복수를 한다고 할때 하나님의 수준의 공의를 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7편 8절 말씀처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애당초 심판하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악을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그러면 우리들이 악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선은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에서 보셨듯이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예를 들면 다윗은 사울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마시게 하고 싶어도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니 만날 수조차 없었지 않나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말씀의 성경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사야 55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지금 이 말씀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시고 돈 없는 자에게 와서 좋은 것을 먹으라는 이 말씀이 단지 음식과 음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소식, 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악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은 바로 아무리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그 복음을 믿고 믿지 않고는 그들에게 달렸지만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지옥이나 가보려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심을 믿는 우리들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들은 그저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